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을 제5차 백두산 윈칭송 국제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의식이 15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습니다.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소기장,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조선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들, 관계부문 일꾼들과 제5차 백두산 윈칭송 국제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 나라와 지역 국제민주단체의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조선통일촉진 네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7명에게 진선훈장 제1급이,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에게 진선훈장 제2급이, 16명의 외국인사들에게 진선메달이 각각 수여됐습니다.